심어야 할 것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물 받아주시고 향기로운 재물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에 골고루 축복으로 쏟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영육 간에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여 물질의 부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또한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명절 우리 하나님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가족들 간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함께 해 주실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로 7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아멘.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너를 지켜주소서. 이 땅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관료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자, 앞뒤 옆사람 인사합시다. 명절 잘 지내세요. 인사합시다. 반찬 투정이 심한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요리 학원이 아니라 태권도 학원에 등록했어요. 맞아야 반찬 투정 안 한대. 주는 대로 먹읍시다. 특히 이번 명절에는 주는 대로 먹어야 돼, 남자들. 이번 추석 선물 중에 여러분 가장 인기 있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1위 뭘까? 응? 뭐라 그랬어? 기부수. 여자들, 그죠? 얼마나 일하기 싫으면 깁스를 해가지고. 올해만 있는 특별한 현상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수선물 세트가 뭐냐? 서바이벌 키트라고, 우리말로 하면 생존 배낭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참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혀 그런 걸 몰라요. 지금 난리예요, 난리. 지금 인터넷에서는 이 생존 배낭, 전쟁이나 천재지변 시에 며칠을 연명할 수 있는 비상용품들이 들어있는 배낭이에요. 가방 안 샀어요? 대단하네. 난 한번 사볼까 했는데 나보다 믿음들이 더 좋네. 사람들이 인터넷 난리 나고 지금 주문해도 추석 전에 선물들 하려고 했는데 안 온대요. 못 온대요. 하도 많이 주문이 많아가지고 추석 끝나야 온대요. 그게 뭘까? 세태를 반영하는 거죠. 설마 하다가 혹시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안에 생수 들어있고 햇반 같은 거 그런 이상해. 알팜이라고 있답니다. 쌀인데 물만 보면 밥이 돼요. 비상양품. 라디오. 어디에서 잘 들려주는 라디오. 그리고 방사능에 오염되고 노출되는 위험을 하기 위해서 방독면까지 드리는 방독면까지. 가장 싼 게 한 5만 원씩도 비싸면 30만 원까지. 이게 있답니다. 한마디로 대책들을 세워야 하는데 가만 보니 대책들이 하나도 없어. 우리 대책 없는 사람들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대책이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 아멘. 믿는 게 있으니까 안 사지면. 그죠? 대책이 없어요. 그거 며칠 그거 있다고 해서 대책되나요, 그거? 에? 그럴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될 터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조금 도움은 되겠죠, 그죠? 도움은 좀 돼. 세상에 우리가 무슨 대책, 그 외에도 대책을 좀 세우고 살아야 하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 목사님 무슨 뭐 대책이 있겠지. 저 대책 없어요. 뭐만 있어요? 믿음만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 갖고 있다가 살아왔어요. 진짜요. 그거 살아왔어요. 뭐 계획을 많이 세우고 뭐 하고 로드맵 만들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해. 없어. 할 수가 없어. 대책 세울 수가 없어. 대책도 뭐 여유가 있어 세우지. 아, 대책도 여유가 있어 세우는 거예요. 대책 세울 여유가 없어서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살아왔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대책이 없어도 된다. 오늘 본문 내용인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대다수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어부. 갈릴리 바다 가봤는데 이 갈릴리 사실 호수예요. 호수인데 이제 바다라고 하죠. 넓으니까. 거기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이런 제자들. 어부는 고기 잡는 게 직업이죠. 일이죠. 여러분 어부하고 낚시꾼하고 틀려요. 같이 고기를 잡아도 낚시꾼은 그날 고기가 안 잡혀도 괜찮아요. 에이, 오늘 고기 못 잡았네 하고 그냥 손 툴툴 털고 일어나면 되는데 어부는 아니에요. 어부는 오늘 고기 못 잡으면 굶어야 돼요. 생존의 문제. 그리고 그물을 가지고 바다로 한번 나가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요.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고 해가지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거,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는데 허탕을 찾네요. 허탕을 찾네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밤이 맞도록 했다는 이야기는 안 되는데 오늘 못 잡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해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기진맥진할 정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도 안 잡혀요. 빈 배, 빈 그물. 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명절, 뭐 명절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한가위 추석 앞도 도도 말고 돌도 말고 뭐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데 저는 그 말이 가슴에 안 닿아요. 왜냐하면은 뭐 그렇게 뭐냐 풍성하게 뭐 이렇게 보낸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게 가슴에 안 닿는데 그래도 한번 그래도 생각을 얘기해 보니까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여러분은 어때요? 살아온 거 한편으로 보자면 한편으로 보자면은 빈배예요. 빈배. 빈배. 여러분 만성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빈배 같다. 그리고 나한테 내가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그 그물이라면 그 그물 자체가 지금 빈 그물이에요. 빈 그물. 거기도 없어요. 거기에 걸린 게 없어요. 뭐 어떻게 살아온 거야 지금. 빈배의 빈 그물이다. 남은 게 없어. 베드로는 지금 우리보다 더 절박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데 고기 잡아. 고기 지금 선창가에는 사람들이 상인들이 쭉 섰어요. 고기 잡아온 거 받아가지고 이제 살려고. 그 받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돈 가지고 써야 돼. 쓸 데가 얼마나 많아. 다 못하는 거예요. 내일 또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장은 안 돼. 또 바다가 갈릴리 바다는 얼마나 변덕이 심한데. 갑자기 풍랑이 일고로 못 나가요. 지금 나가는 게 최선의 기회란 말이에요. 일단은 돈을 벌어야 돼. 고기를 잡아야 돼. 근데 못 잡았어. 아, 그리고 돌아와야 하는 이 발걸음, 대책 없이 돌아와야 돼. 여러분 인생은 이 빈 배와 같은 인생, 빈 그물과 같은 그런 삶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왔잖아요. 누구 땀 흘렸잖아요. 정말 최선 다해 살아오신 여러분들 제가 인정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결산해 보면 돌아보면 그런 거예요. 껍데기 껍데기 껍데기 희망이 있겠지만 또 나가서 고기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보면 껍데기야. 고기를 또 많이 잡을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그것도 없어. 모든 대책이 지금 없어.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베드로의 그 삶을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인용해 봅시다. 베드로가 여기서 어떻게 대책이 없지만 믿음 가지고 어떻게 돌파구를 찾았느냐. 그리고 그 어떻게 그가 살아났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여러분 대책 없을 때 베드로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터덜터덜 돌아왔어요. 아쉬움만 남기고 마음속에 뭐 찢어지는 어떤 그런 허망함과 가지고 내일에 있던 불안과 염려 가지고 두려움 가지고 왔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가 나와야 되냐.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믿음이 나와요. 자, 보여. 밤새도록 이렇게 허탕을 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그 당시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여기도 가셔야 되고 여기도 또 나타나셔야 되고 왔다 갔다 하셔야 시공의 제한을 받았지만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다?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셨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필요해서 쫓아오시고 뭐해서 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죠. 이 믿음부터 들어가죠. 이 믿음부터 갖고 들어가죠. 성령님은 뭐냐면 우리에게 늘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나는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 대화가 있는 게 대화. 기도라고 할 수도 있고 교제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설교 이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설교 이 시간에 문복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시고 예수님 그 당시에 쫓아오셔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허탕친 우리에게. 대책이 없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셨느냐? 읽었죠? 우리 강 집사님이 4절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 딱 한마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은 쉬워요. 근데 우리가 왜 어렵냐면은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말씀은 엄청 쉬운데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왜? 뭐가 있어야 따라할 수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 따라할 수 있어. 그게 이제 중요해.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알고 계시잖아. 못 잡았지? 너 대책 없지? 이제 내가 너한테 야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저번에도 이거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걸로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되면은 이 말씀이 전혀 내 말씀이 안 돼. 그래서 한 번도 베드로와 같은 기적은 원하는데 베드로와 같은 기적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끝낸단 말이에요. 이걸 끝내버리. 아 그렇구나. 보세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깊은 데로 나갔어요. 이게 베드로의 믿음인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순순히 갈 수 있겠지. 나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한다면 무슨 일인지 할 수가 있어. 천만에. 쉽지가 않다고요. 왜 쉽지가 않을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내 이성과 상식하고 맞는 말씀을 안 하신다고. 내 이성과 상식으로 맞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라면 또 반대로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주셔야지. 인간이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방법을 주신다면은 그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면은 다시 가라는 거예요. 다시 가라. 그런데 베드로 입장은 우리 입장은 베드로는 갔는데 우리 입장 봅시다. 다시 가기가 싫어. 응?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이성하고 맞지 오늘은 안 돼요. 오늘은 어떤 식으로 해도 내가 해봤는데 아까 어부라 그랬죠. 어부는 뭐냐면 자기 경험이 있고 자기 경험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 이 부분은 내가 가장 잘하는 건데 여기 누가 터치를 하면 싫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데 야 간나라 배나라 옆에서 자꾸 얘기하면 싫죠. 아, 이건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인데. 음식을 만드는 것만 해도 그렇죠. 음식 만들어도 어? 아, 간장 조금 더 넣어 뭐 소금 넣어 아, 그 말대로 다 했다면 어떻게 돼요. 소태돼서 먹지도 못해. 내 거 있어 내 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지금 못 사는 이거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 때문에 못해. 내 상식 이성 때문에 내가 살아온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면은 뭔가 정말 성경대로 약속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응답이 떨어지는데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뭘 갖고 오래요? 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물 가지고 오래요? 그 물도 가득 채워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종들에게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 뭐예요? 내 상식과 이성에 맞지 아니하는 말씀. 나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그런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대로 들으라.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 안수생 물 좀 가져와 목사. 어? 마실 물도 없네. 여기. 이걸 물이 떨어졌어. 물이 거꾸로 왔네. 물이 없어. 안수생 제가 가지고 포도주 좀 가져와. 내가 포도주로 물 만들게. 포도주 이해가 돼요? 비유가 좀 되나 이게? 하여튼 맞지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줄 수 아멘 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별로 없더라. 별로 없더라. 물하고 포도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걸. 여기서 우리가 탈락해요.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탈락한다고 여기서. 그래서 그 경험 못, 그 기적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더러 요만큼 경험하고 요만큼 체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이 나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하고 사는 제가 인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들을 간혹 가다가 더러 가다가 한 100%는 아닐지라도 몇 프로라도 여러분 그걸 수용해가지고 받아들 순종해가지고 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해서 그때 조금 되어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긴 있어. 그런데 그거는 뭐냐 전적인 신뢰가 아니야. 전적인 신뢰가 아니야. 하면서도 의심되고 해놓고도 그냥 불평되고 해놓고도 원망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안 일어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를 원했어요. 물 위로 걷기를 원해서 예수님과 와라. 간단해. 여러분 와 예수님 항상 쉽다니까. 와. 그런데 우리가 그 따라하기 힘들다고요. 아니 지금 배를 뛰어내려야 돼. 물 위로 뛰어내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뛰어내릴 수가 있어. 예수님 와. 나는 못하겠어. 말씀이 믿어지니까 베드로는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했다니까. 베드로는 하니까 물을 걸었어. 물을 걸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의심하는 마음이 딱 생기니까 바람이 확 부니까 갑자기 예수님 바라보면서 바람 딱 부니까 두려운 마음 생기니까 물에 그냥 빠져버렸어. 확실하게 믿어들이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 내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됐다. 이 정도로 하니까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이제 믿음이 뭐야? 우리 몸이 자라든 우리 정신도 육신도 자라든 영혼도 자라야 믿음도 자라야 되는 거죠. 반드시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 어디까지 자라야 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어드렸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믿어드렸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라고 했었죠? 은혜를 여러분 받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부담스러운 말씀이, 전에는 아유 이렇게 부담스러워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 그 믿음이 자란 거라니까. 그게.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한 과부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과부가 너무 삶이 힘드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 기도했겠죠. 살기 너무 힘들어.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과부로 사는데 지금도 힘든데 없어. 벌이가 없어요. 그래서 먹다 먹다가 이제 기름 한 방울하고 가루 한 방울 남았어요. 이제 대책이 없는 거죠. 대책이 없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들어주셨지. 들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에게 너를 이제 남에게 구워 먹지 말고 네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하자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 응답을 했어요. 응답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 엘리야를 보냈죠.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가 가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말씀한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야, 너한테 있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걸로 이제 떡을 만들어서 너도 너희도 먹고 먼저 나한테 가져와라. 그랬어요. 뭘 보느냐? 믿음을 보는 거지. 이 과부가요, 참 그 말을 들을 때는 미치겠는 거야. 왜냐하면은 없어요. 이거 먹고 죽을 만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아깝고 한번 먹고 나중에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먹고 죽으려는 게 뭐냐면 먹고 끝난다는 거지 이제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떡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라는 거지. 그다음 너희들도 먹으라는 거. 우리 같으면 못해요. 저도 못해요. 옛날 같은 거. 이걸 가져갑니까? 왜 구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위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 우리는 못한다고. 아, 그냥 가세요. 아니면, 죄송해요. 뭐, 이건 정말 못하겠어요. 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겠죠. 변명도 있을 거고.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했어요. 그 믿음. 그 즉시로?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더라.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아멘. 그럼 뭐 죽을 수밖에 없는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르고 그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보였더니 그들이 행했더니 상황과 전세가 역전이 됐다. 역전돼 버렸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하나님 능력이 문제니까 우리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죠. 우리 믿음이. 그러니까 현실이 어려울수록 대책이 없을수록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야 돼요. 믿음의 부자가 되란 말이에요. 믿음의 부자가. 믿음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게 여러분 교회라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식과 이성대로만 되어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가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은 거. 그래 기도해야 되고 그래 말씀 봐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는가. 내 이성과 내 상식대로 하려면은 교회 그 뭐 신앙생활 해요. 캘빈 선생 얘기했죠. 네가 예수를 믿는 즉시로 네 이성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버려. 베드로가 이성적으로 했으면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거기를. 아까 실패했던 곳인데 사람은 내가 실패했던 곳 못 갑니다. 트라우마가 있어서. 믿음이 생기니까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많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다시 수습해가지고 빈 그물을 여러분 그 참 그런 액션들이 얼마나 눈물겨워요. 말씀에 의지했다는 거 지금 말씀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가도 고기가 잡혀질까? 지금 안 잡 앞에서 없어. 또 가기 싫은 곳이야. 캄캄해. 또 가?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처절할까? 그 어떻게 그 표현할까? 어떤 배우가 그걸 그런 모습을 표현해 줄 수 있을까? 배역을 소화해낼 수 있을까? 한국인 없을 것 같아. 배우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부 이념에 오염이 돼가지고 정통 배우들이 없어.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또 나가겠다는 그 처연한 모습을 가지고 다시 이 그물을 다시 수습하는 거야. 이것도 갖고 빈 그물을 가지고 또 가는 거야. 저는 믿음이 이렇다고 생각해. 믿음이 이런 거구나. 지금 안 된대.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더 어려워질 것 같아. 상식조사는 더 힘들 것 같아. 그런데 말씀의 의지.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현실은 부정적이고 안 되는데 지금 나한테 주어진 것이 없는데 이 말씀 미래적인 응답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나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 보고 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믿음의 행렬들. 안 보이는 거 보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가지고 믿음을 사용했다라고 봅니다. 믿음을 사용. 이게 믿음을 사용. 자, 그랬더니요. 결과 금방 나타나요. 우리가 그 갈등이 그게 문제지. 사실 여러분 결정하고 해버리면, 믿음대로 해버리면 사실 시원해요. 왜? 응답이 금방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6절이죠. 6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본문 봅시다, 전부. 누가복음 5장 6절. 5절부터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전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니 저번에 제가 지적했어요. 이거 빨리 동그라미 쳐라 그랬지. 그렇게 하니. 우리가 이게 없다고 그랬어. 없다. 이게. 그렇게 하니가 없어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지.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니. 우리 이거 맨날 우린 여기 빠졌어. 여기 빠졌어. 그렇게 한 사실이 없어. 그렇게 하니를 줄쳐가지고 밑에다가 써요. 이제 완전히. 뭐냐. 믿음을 사용했다. 믿음을 사용한 거예요, 이게. 믿음을 사용해. 그렇게 하네. 그렇게 하네. 그렇게 하네. 어떻게 됐다고요? 고기를 잡았어. 고기를 어떻게 잡았는데 얼마나 많아요? 힘이 많아요. 역전이 금방 역전이 돼버렸어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버렸어요. 당장 달라졌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런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물이 찢어져. 좀 이런 경험도 한번 해봐. 한번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복이. 어떤 사람이 이래요. 하나님 뭐 조금만 주시고 많이 주지 말 조금만 주셔가지고 나는 이걸 만족하고 자. 아 그럼 그렇게 살아 만족하게 많이 살아 적은 것 같고. 근데 나는 하나님 모자라요. 한번 찢어지게 한번 줘보세요. 하나님 부어서 부어서 넘치도록 한번 줘보세요. 한번 하나님은 왜 이런 거 못하냐고. 이런 기도를 왜 못하고 이런 믿음이 왜 우리가 없냐고. 그랬더니 뭐가 좋아요? 찢어질 정도로 부어주니까 많이 잡히니까 뭐가 좋아요? 덩달아 좋은 사람이 이제 덩달아가 있어요. 여기 덩달이들이 있어요. 덩달이. 뭐냐? 7절.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 손짓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됐대요. 이 덩달아 베드로 옆에 있다가 복을 받았어. 아멘. 잘 봐야 돼. 어디 줄에 서야 복을 받습니까? 이것도 얘네들 잡았어 못 잡았어? 애들 빈배예요. 못 잡았지. 그런데 그냥 베드로 옆에 따라갔다가 덩달아서 지들 가득 채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을 받아야 여러분 주변도 복이 흘러간잖아.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흘러가게 만들어 좀. 왜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못 사냐고 우리. 뭐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그렇게 한이가 없잖아. 그렇게 한이가 없잖아. 베드로처럼 이어가도 복을 받기는 원하지만 베드로처럼 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고 이 믿음까지 자랄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으니까 내가 믿음을 행해서 이어가다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니까 주변에 덩달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됐어요. 이제 나오지 말아도 나와. 전도만 나오게 돼 있어요. 전도만 나온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체험이 있습니까? 나와야지. 누가 보면 예수님께서 잔치집을 배설하고 잔치집의 손님을 종들 보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 강권이 뭐예요? 강권이. 안 오려고 하면 잘 알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강권이요. 아니면 안 와요? 안 되죠. 손목을 비틀어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 어떻게 강권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말씀이 이제 실제가 되는 거, 실제. 잔치집이라는 것은 먹을 것이 있는 게 잔치집이라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먹을 것이 있는 잔치집이야. 근데 그 잔치집 예수님께서 어떤 잔치집을 얘기하냐. 지금 영혼 구원시키는 거고 나중에 육적 구원도 시키겠지만 영혼 구원시키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잔치집에 먹을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채워졌다.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고치고 살리고 잘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병이 낫고 저주가 물러가고 불행이 떠나가고 빈배 인생이 만선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말씀의 풍성함이 쏟아질 때 강권에 데리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가득 찬 걸 보여줬어요. 자극돼야 될 말씀이에요. 도전이 돼야 돼요. 간증들이 많은데 다음에 할 게 시간 많이 갔습니다. 뭐 성경 얘기만 해도 정말 모자란데 또 얘기할 게요. 아브라함 꼭 들으셔야 돼. 다른 간증 다음에 하고.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느닷없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너 떠나라. 친척 아비 본토 친척 집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신 거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응?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는 약속 아니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이것도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고 잘 떠난다고 생각한다고 아 그거 가지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신다면 가지요. 얼마든지 갈 수 있겠어? 아니라고. 아니라고. 자,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미래적인 약속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떠나야 돼? 떠나는데 그 무슨 집이라고? 그니까? 내 본토, 친척, 아이비 집이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 그게? 그게 뭐, 한마디로 떠나기 싫은 곳이란 얘기예요. 안주하고 싶은 곳, 여러분 잊고 싶은 곳, 두 발 뻗치고 싶은 곳, 이것만은 내가 안 놓칠 거야, 이거! 이게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그게 떠나기 싫은 곳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것만은 안 해. 나 그게 하나님께 그거 떠나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런 말이 있어. 믿음이란 안 제가 할게요. 빨리 할게.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뭐 문장 가지고 제가 좋은 문장 만들어 가지고 감성적인 얘기 안 진짜 익숙한 것을 너 이별해라. 익숙한 그 익숙한 것이 뭘까?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익숙한 것, 나의 습관, 나는 이건 죽어도 못해 하는 것, 이건 내가 즐기는 것, 이건 내가 즐기는 것, 아 이거는 내가 참 좋아하는 것, 아 이건 내가 여기서 살아야 돼. 이건 내가 나한테 필요한 거야. 나는 이렇게 예수 믿을 거야. 아, 나는 내 생각은 이거야. 버려라. 떠나라,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 이 잘못된 익숙한 것, 뭐예요? 애굽과 광야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을 그래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익숙했잖아요. 제일로 익숙했죠. 애굽적 사고방식. 지금도 못 버려 그거. 광야 이 고정관념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버려. 이거 버려. 아브라함 믿음이 거기 떠날 수 없는 곳이었어. 자기가 거기서 평생 살 거 생각하고 거기다 모든 의미를 다 부여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히브리스 신약에 와서 히브리스 쓴 기자가 기자라 그래 쓴 사람 히브리스를 쓴 이 기자가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온 이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따라갔다 그랬어. 믿음이 뭐예요? 믿고 가는 게 믿음이라고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판단하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가는 거죠. 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힘들잖아요. 솔직히 고백해요. 하나님 말씀이지만 힘들었잖아요. 그렇게 하기 힘들었잖아요.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 도전돼야 돼요. 도전돼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유익이 되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영적생활 여러분 성공하라고. 대책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돈 많아요? 돈 많으면 좀 위안은 되겠지. 근데 요즘도 돈 많은 사람은 더 머리 아파요. 이 돈들을 어떻게 하지? 전쟁 나면 휴지 쪽으로 돼버리는데 예금 인출 정지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도 다 찾아놓고 할 수는 또 없잖아. 예금 인출 정지가 된다고. 그리고 발이 딱 묶여요. 못 가요. 못 가.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있는 사람 그래도 뭔가 있겠지. 그런 이렇게 저렇게 다 대책들이 없어요. 결국 생존 배낭에 희망 걸어. 우린 그거 없어. 그거 사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우리 목사님 또 사지 말라고 해가지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믿음 배낭만 있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절대 사지 마라 해가지고 아주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대로 하세요. 괜찮아. 사도 돼. 세상 더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는 만큼 대책이 없어요. 겁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결론입니다. 저는 이 말씀 좋아요.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는 왕이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 너는 왕이다 해놓고는 그다음부터 고생시켜요. 왕이 아닌 것처럼 살게 만들어요. 너는 왕 될 거야 해놓고는요. 도망자로 만들어버려. 오늘 죽는 거냐 내일 죽는 거냐 이렇게 만들어버려.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안 죽어요. 더 희한한 게 뭐냐? 왕이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지켰습니다. 이걸 믿어드리자. 도망 다니다가 이제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다는 얘기가 뭐야?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동굴까지 가서 동굴. 동굴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죠? 동굴은 절망한 곳이에요. 왜? 들어가면은 나갈 데가 없어. 다시 나와야 돼. 터널은 들어가면 나갈 데가 있어. 여러분의 고난은 터널이라 그랬지, 터널. 여러분의 고난은 절대 동굴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갈 데가 없어. 절망적 상황이에요. 동굴로 가버렸어. 아둘람 동굴로.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에게 왕이 되려고 한 대책도 없어요. 내일 죽을까 오늘 죽을까 그것밖에 없어요.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어요. 그 다윗에게 지원군이 도착을 했어요. 지원군이. 그런데 그 지원군의 면면을 보니까 야, 한 400명이 왔는데 이런 거지 군단도 이런 거지 군단이 없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정도면 아주 이건 귀족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귀족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몰려왔으니요. 이건 뭐 어떡하겠어, 산지. 사울 얘네들이 볼 때는 저거. 어떡하겠어요? 놀라운 사실. 이 사람들이요.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하나는 뭐냐? 그래도 다윗이 지금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 저를 들어서 왕으로 삼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쫓아온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가 되어버렸어. 이들이요. 다윗 왕국을 세운 개국 공신들이 됐어. 신분 바뀐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대책 없어도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